애국운동에서의 일대 전환으로 제1조선인 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는 데 적극 이바지하기 위한 우리민족포럼 2016이 11일 일본 오사카에 있는 조선문화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허정만 청년중앙상임위원회 의장을 비롯한 청년의 책임일꾼들과 학교 교장들, 각지 동포 학생들, 그리고 제1번 조선청년상공회 회장과 각지 정상회 요건, 회원들, 일본 시민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